Popping that reddish one, then bloom blue heart 파랗게 피어나지. Give you that frozen smile with my blue heart 사뿐히 들여볼지. 메리 속에 숨겨진 진짜 뜻을 맞춰볼까. Baby tell me what you want. 네 속에 훅 한번 드러내봐. Cynical, cynical. 좀 더 차갑게 typical, typical. 여유롭게 skeptical, skeptical. 아무리 달궈 바라나 in that reddish one then bloom blue heart 파랗게 피어나지. Give you that frozen smile with my blue heart 사뿐히 줄여봐지. Pop in that reddish one then bloom blue heart 파랗게 피어나지. Give you that frozen smile with my blue heart 다시 태어나는 거야. 볼일 없지 그 말에 들여도 그대로지 이대로 그 사물이 달궈봐라. 난 쉽게 타지 않는 이 푸른 심장은 다시 또 깨어나. Pop in that reddish one then bloom blue heart 파랗게 피어나지. Give you that frozen smile with my blue heart 사뿐히 줄여봐지. Give you that frozen smile with my